미치도록 사랑했었어. 너 하나만을 사랑했었어.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었어. 네가 내 곁에 없는 줄도 모르고.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사랑해. 그 흔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나 혼자서 먼저 떠나요. 나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. 죽어도 사랑하지 않으리. 혹시나 그대 돌아온다 해도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. 차라리 사랑하기 전으로 사랑을 몰랐었던 그대로 모든 걸 다 되돌리고 싶어. 사랑하지 않으리.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사랑해. 그 흔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나 혼자서 먼저 떠나요. 나 다시 사랑하지 하늘이 죽어도 사랑하지 하늘이. 혹시나 그대 돌아온다 해도 두 번 다시 속지 하늘이. 차라리 사랑하기 전에 되돌리고 싶어. 사랑하지 않으리.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의 슬픔도 그대의 전부 다 가져가야 해. 차라리 사랑하기 전으로 사랑을 몰랐었던 그대로 모든 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. 사랑하지 않으리. 내 다시 사랑